up for men. Middle finger up, F you pay me. 90s baby, I pump up the jam. 달려봐 달려봐 오빠야 Lambo. 오늘은 너와 나 젊으면 Gamble. 감히 나 막지 마 혹시나 누가 날 막아도 I'ma go brrr Rambo. 네 손이 내 허리를 감싸고 도네. Fall to my bed, 내 몸에는 특별해. 네 눈빛은 I know you wanna touch. Like touch, touch, touch, touch, touch.

Hey boy.